이제나 돌아오려나 날 사랑하는 마음 언제나 돌아오려나 둥근 달이 또 오르고 또 다시 기울어가도 떠나간 내 힘은 또 다시 돌아오질 않네 푸른빛에 낙엽이 지고 또 지고 온다 하던 그날은 수없이 지나가버렸네 젊은 날에 내 청춘도 지나가버렸건만은 변함없는 내 사랑은 오늘도 언제나 돌아오려나 날 사랑하는 마음 언제나 돌아오려나 둥근 달이 또 오르고 또 다시 기울어가도 한번 떠나간 내 힘은 또 다시 돌아오질 않네 Bravo, Scott!